알지도 몰라. 너를 놓치기 싫다고, 너를 보내기 싫다고, 다시 되찾고 싶다고. 너의 사랑을 yeah. 눈에서 멀어진다면 쉽게 막 잊혀진다고. 나를 위로했던 그 말, 너만을 사랑했어. 하나였잖니 너라서 사랑했었어. 너만을 사랑.